사랑이 무엇냐고 사랑한테 물어보니 사랑이 말하기를 잔인한 눈물이래. 당신을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었지. 따뜻한 그 눈빛에 내 가슴은 뛰었었지. 멈춰버린 시간이지. 사랑 없는 내 인생은 모래 없는 사막이지. 당신 없인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 없지. 당신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사랑이지.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를 내도 내 사랑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. 미안해요,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 있죠. 어차피 사랑이란 속이고 속는 거지.